짐승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일을 즐겨 하곤 했어. 푸드가 명랑하게 말했다. 아, 물론 취미 삼아서. 그랬냐? 아서가 은근히 경계하며 말했다. 그럼. 푸드가 확언했다. 괜히 시시콜콜 자세한 얘기를 늘어놓진 않을게. 왜냐하면... 왜냐면 뭐? 네가 기분 나쁠 테니까. 하지만 훗날 기린이라고 알려지게 되는 동물의 진화된 형태가 관련해서는 바로 내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너도 알면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나는 그 녀석한테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애써봤다고. 그거 믿어줘? 얘기해줘. 아서가 말했다. 나중에 해줄게. 그냥 한마디만 해두지. 안내서에 쓰여있기로는... 안내서? 안내서.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기억나? 그래, 내가 강물에 던져버린 게 기억나. 그랬지. 푸드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낚시로 건져냈어. 그런 말 안 했잖아. 네가 또 던져버릴까봐. 하긴 그래. 거기 뭐라고 쓰여있는데? 몇 년 동안 아무도 못 봤어.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말하는 법도 잘 기억이 안 나. 단어도 계속 까먹어. 연습은 해. 알아? 연습은 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하면 누가 그런 것에 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한 물건들을 상대로 얘기를 해. 조지 3세처럼 말이야. 왕들한테 얘기한다고? 푸드가 말했다. 아니 아니. 아서가 말했다. 조지 3세가 말을 걸었던 물건들 말이야. 빌어먹을. 우리 주위에 드글드글하게 많은 건데 나도 그런 걸 수백 개나 심었단 말이야. 전부 다 죽었지만 그래 맞았어. 나무들이야. 난 나무들을 상대로 말하는 걸 연습해. 근데 너 왜 그러고 있어? 푸드는 아직도 손을 내민 채였다. 아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악수해. 푸드가 재촉했다. 아서는 푸드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마치 손이 물고기로 변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스럽게 잡았다. 그러다가 홍수처럼 덮여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 두 손으로 꽉 붙들었다. 그리고 흔들고 또 흔들었다. 안내서를 위한 안내서 7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잔이고요. 저는 달소녀입니다. 저는 모이입니다. 네, 저희 보고인의 신앙송 코너에서 녹음을 도와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오늘 저는 그냥 게스트로 초대된 서훈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잘 읽어주셨죠. 저희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아서 역할을 완벽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회 이후로 참회에 목말라 했던 저희들에게 여덟 번째 녹음만에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접속해서 듣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3권의 이 챕터에서 이제 아서랑 포드가 2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3권까지 저는 사실 녹음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 벌써 저희가 3권에 이르렀네요. 네. 아, 그리고 약간 광고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타월데이를 준비하고 있죠. 5월 20일 추후 공지 드릴 거고요. 그냥 되게 쉽게 오실 수 있는 기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오셔도 돼요. 그렇게 엄청난 덕후가 아니어도 그냥 와서 네. 네. 몰랐는데 영화만 보고 싶다 뭐 그러셔도 네. 공짜로 영화 보고 싶다 이러면 네. 오시면 되고 친구들 데리고 오시고 네. 네. 저희 입장료도 없으니까 네. 부담스럽지 않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트위터에 타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트윗을 보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안내서를 위한 안내서 타워리였죠?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럼 메가도도 출판사로 넘어가 예. 볼까요? 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모이님께서 줄거리를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이번에는 3권의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를 읽어왔는데요. 200만 년 전에 지구에 도착한 아서와 푸드 프리펙트 5년가량을 그곳에서 공포와 싸우면서 지냅니다.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어느 날 푸드는 주위에서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는데요. 그것은 시공간의 불안정성의 웅덩이였고 그로 인해 갑자기 한 소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겨우겨우 그 소파를 통해 이 둘은 크리켓 경기장으로 텔레포트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지구가 파괴되기 며칠 전의 영국이었습니다. 적응이 안 되던 찰나에 다른 사람의 우주선이 경기장에 또 도착하는데요. 그 우주선은 비스트로매틱스라는 원리를 담고 있는 슬라티바티페스트의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지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조금 뒤에 또 갑자기 흰색 로봇들이 나타나서는 크리켓 우승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한편 마비는 다행히도 목숨을 건져서 스콘쉘러스 제타 행성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하얀 로봇 군단들에게 다리 한쪽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비스트로매틱스에 탑승한 아서와 포드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은하계 역사 중 일부를 알게 되고 은하계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서 슬라티바티페스트는 은하계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포트는 파티를 가겠다고 안달을 부리기만 합니다.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부분? 제가 전에 2권 마지막과 3권 첫 부분이 좀 저한테는 지루하다고 했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파트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3권 첫 부분이 1권이랑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국 이즐링턴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아서덴트가 1권에서 묘사되었다면 이번에는 200만 년 뒤 이즐링턴이라고 이름 지어질 지역의 동굴에서 나오는 아서덴트가 묘사되잖아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포를 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공포가 뭔지 알 것 같았고 이번에 특히 둘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아서와 덴트 두 명의 대화가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듣고 나니까 아 진짜 그렇다. 네. 약간 부조리극의 느낌이 많이 나서 대화는 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죠.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게 나름 웃겼다면 웃긴 부분이었어요. 아 저는 아까 달소녀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거에 공감을 하고요. 저 정말 이번 파트야말로 저희가 지금까지 팟캐스트 녹음했던 분량 중에 가장 내용이 없는 파트가 아닌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들인데요. 저는 작년까진 몰랐는데 작년에 도스토옙스키의 우스운 사람의 꿈 이런 단편을 읽다가 이 단편의 내용이 3권 부분이랑 되게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후에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달소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200만 년 전 지구에 있다가 탈출하는 부분까지는 좀 지루했고 그 뒤에 이제 크리켓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게 사실 이게 엄청난 떡밥을 계속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별일이 안 일어난다고 느끼는 거는 그 떡밥이 도대체 무슨 떡밥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상태예요. 네, 네, 저도 모이님처럼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정신없고 약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서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거 떡밥을 다 회수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떡밥 회수하기 바로 전에 끊었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크리켓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정신이 없고 그 묘사가 뭐야 지금 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 네. 다시 읽어도 모르겠고 뭐 이거. 줄거리로 정리해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떡밥의 성지 약간 진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의미가 있고 뭔가 아, 회수가 됩니까? 예, 나중에 아 헐 그거였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루즈해지면 안 되고 좀 주목해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더글라스 애덤스는 이미 끝난 떡밥도 다시 어떻게 살려내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주요 인물 얘기부터 먼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되게 인상적인 캐릭터가 짧지만 강렬한 캐릭터가 맞아요. 처음부터 나오죠. 네, 무한정 수명이 늘어나 와우백어죠. 네. 아, 저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와우백어를 보고 나니까 이 책의 세계관에 따르면 매우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와우백어가 하는 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이 사람은 우주를 모욕하기로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뭐 모욕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막상 얘가 하는 걸 보니 또 막 엄청나게 모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씩 찾아가서 넌 쓸모없다고 말해주는 정도인데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그냥 행성 이런 거 상관없이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가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도 뭔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요즘에 말하는 잉여력 같은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진짜 잉여네요. 네, 그 묘사는 좋았어요. 이게 밤하늘의 모든 점을 잇는다. 알파벳 순서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좋았는데 아 진짜 그렇겠네요. 네, 표현이 예쁘죠. 이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네. 와우베거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장부터도 뜬금없었고 아서한테 하는 일도 보면은 아서가 당하는 얘한테 당한 일이 되게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극단적으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삶을 부여받고 그거를 또 견뎌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뭐 기분 나쁜 일들 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난 사람이 막 뜬금없는 곳에 화풀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 딱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이 극단적으로 묘사가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막상 불멸의 존재가 되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죽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나만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이 있는데 나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막 불로장생을 꿈꾸던 사람들 우리 역사상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누군가한테는 그게 원치 않는 일일 수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순간 그 질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것도 참 그렇고 전 그래서 와우베거의 삶의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불사의 존재라면 그 시간들을 모두 채우기 위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은 다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절대 안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게 다 김빠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뭔가 경험할 때. 네. 그래서 근데 맞아요. 저는 그 와우베거 선택이 탁월하다고 느낀 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 저는 얘의 목표가 그리고 얘 행동의 포인트가 모욕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와우베거가 평생을 그러니까 계속 살 건데 그중에서 자기가 목표를 이루겠다고 택한 게 결국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평생 안 질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겪어온 삶이나 뭐 그 계정에 따라서 개개인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고 절대 반복되지도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쌍둥이도 심지어 둘이 똑같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불멸의 존재라는 걸 안다면 계속 뭘 하든 계속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와우베거가 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모욕을 가하는 거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인간을 계속 만나는 것만이 와우베거를 안 질리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일방향적이잖아요. 아니면 그 모욕을 한 다음에 그 반응을 즐기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야 그냥 자기 성취를 좋아하는 거. 아 그냥 성취. 근데 왜 하필 모욕의 방식이었을까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우주에 맞아. 이렇게 만든 우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중년의 단계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거 자체가 없나? 그러니까 얘한테 중년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는 상태. 근데 거죠. 뭔가 성찰도 어느 순간에 끝나나? 아 이게 저는 여러 가지 그거 아니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방금 저는 제 생각만 하다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방금 막 중년이 있나도 너무 궁금해지고 성찰이 어느 순간에 이제 포화 상태가 되나 이것도 되게 궁금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의 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 네. 본 영화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 본 영화 수 반복한 횟수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람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만나다 보면 특이하고 재밌고 좀 특별한 사람들의 존재가 어느 순간에는 좀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이하다는 걸 떠나서 그냥 다 다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뭐 무슨 음식 제일 좋아했어? 이런 것만 하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모욕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평생 계속 새로운 걸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요. 저는 약간 그 와우백어의 컴퓨터가 그러잖아요. 와우백어한테 우주 공간의 불안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건 33,517번밖에 안 보셨다 하는 부분에서 깨달았는데 즐길 만한 콘텐츠야말로 불멸의 존재에겐 한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밌지 않고 아무것도 새롭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서 보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그런 존재들이 삶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 생명체가 그런 존재가 삶을 이어간다면 뭘 하면서 정말 그 삶을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 달소녀님 말에 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만이 자기를 재미있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간, 뭐 새로운 시간 이런 데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아, 너무 우울해진다. 근데 그 사실 우리가 막 그 사람들한테 중년이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성찰이 멈춘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유한한 삶을 살다가 맞아, 무한해진다는 맞아. 개념이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무한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얘 무한정 수명이 늘어난 와우백어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불멸의 존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와우백어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와우백어는 늘어난 것 같고 무한정 늘어난 네. 불멸의 늘어난 운명을 게... 타고난 존재가 있고 얘는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와우백어가 더 안쓰럽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6권을 얘로 시작한 이유를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얘도 왜 무한정 수명이 늘어났을까 또 궁금하고 그러네요. 또 뭐 앞으로 뭐 하고 다닐까 좀 6권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제 나중에 6권도 읽는 건가요? 한번 도전해봅시다. 네. 그럼 이제 매트리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빈과 함께 스콘 셸러스 제타 행성에 있는 매트리스인데 이 매트리스는 이 행성의 늪지대에서 자라난다고 하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존재가 되게 특이했어요. 이게 한편으로 뭔가 레디메이드 기성품의 숙명을 빗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 아닌가 요즘에. 아 근데 저도 네. 이 부분에서 좀 공감을 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공감했던 게 그 스크류 드라이버 네. 묘사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런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챕터에 이제 매트리스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었나를 다루면서 매트리스들이 무슨 득이 있다고 세상에 태어났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다. 이 대사가 마치 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점이 아니라면 득될 것도 없는데 세상에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네. 저는 그때 읽으면서 그런 생각보다는 매트리스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빈이 사실 견디기 쉬운 건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빈에게 이렇게나 잘 들어주는 존재가 그동안 그러게요. 전무했는데 이 재미라는 친구는 너무 친절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너의 연설이 너무 듣고 싶다고 해주잖아요. 네. 너무 좋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네 둘은 상극이에요. 왜요? 상극, 상극이라서 대화가 잘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정말 진심으로 그게 듣고 싶은데 아마 마빈 성격상 계속 대화하고 있으면 아마 더 짜증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희망을 하나 받는 게 마빈이 막 이렇게 짜증나는 듯이 대답하다가 근데 뭐 이렇게 했냐고 물어봐줘 이러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아 사실은 얘도 물어봐주길 원했던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더 안쓰러워졌어. 근데 마빈에게 그런 것까지 끌어낼 수 있던 사람이 지금 없었는데 이 매트리스가 그걸 성공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재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약간 이 매트리스가 그래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끔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 속에 자기가 꽉 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얘기로 환원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쌍방향 그쵸. 소통이 아니고 자기를 꾸준히 남에게 푸시,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매트리스는 모두가 똑같이 재미란 이름을 갖고 있고 누가 없어져도 다 재미니까 괜찮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완전히 꽉 차 있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자의식이 없지 않을까요? 네,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친구 있으면 가끔 되게 다 털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되게 심오하네. 아니 막 그 매트리스가 마빈한테 넌 좀 매트리스다워질 필요가 있어. 우리 좀 여기서 은둔하면서 있자 라고 말하는데 마빈한테도 그게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대화를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한다는 느낌이 좀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네. 그렇죠. 물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마빈과의 대화가 그렇게 즐거울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마빈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매트리스가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네. 근데 들어주는 그런 존재는 정말 고맙고 소중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너무 급 넘어가는 너무 느낌. 급작스럽게 인위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인위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200만 년 전에 지구에 고립되어 있다가 이제 아서랑 포드가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 부분들은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200만 년 전 지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 이게 여기서 표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영국 이즐링턴에 있긴 한데 앞으로 200만 년 동안 버스가 단 한 대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너무 암울할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사람이란 존재는 희망이 있어야 맞아. 할 것 같고 아서가 뭐 와우베거가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 이상 그 전에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하다 죽을 게 뻔한데 저는 이참에 세계여행이나 포드와 비슷한 길을 걷네요. 그때는 뭐 대륙도 다 붙어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걸어서 다 하는 거죠. 걸어서 지구 한 바퀴. 저는 저 같으면 진짜 약간 이게 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좀 그걸 버티면서 살 텐데 사실 아서랑 포드가 처한 상황은 이게 진짜 내가 이 선사시대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같으면 약간 자살하거나 그러니까 자살을 못하면 약간 뭐 먹을 거를 못 찾아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추워서 죽는다든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서가 처한 상황은 되게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구한데 또 생존 능력은 맞아. 네, 되게 그걸 어떻게 5년을 살았지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생존 탈락 진화하다가 탈락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지금 삶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가 아서라면 어떨까 이 부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되게 놀라거든요. 사실 아서는 되게 평범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또 마침 선사시 되고 그러면 진짜 미쳐버릴 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면 진짜 평범하던 사람도 비범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후반부, 그러니까 선사시대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미치는 일을 경험하거나 근데도 용케 멀쩡하다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멀쩡한 걸 보면 되게 멘탈이 아서가 상당히 튼튼한 사람이 아닐까도 좀 생각해봤어요.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멘탈과 생존 능력은 진짜 그 생각해보면 정말 소시민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진짜 맨날 놀랐거든요. 아니 불은 피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지? 근데 저 같으면 200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지면 전 그냥 약간 나체 상태로 그냥저냥 살다가 죽으면 죽고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명 200만 년 후에나 생길 거고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거고 그냥 최대한 자연을 덜 파괴하는 선에서 나중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살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나체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는 그냥 저 옷 입고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목욕 어디... 가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어차피 여긴 나 봐줄 사람도 없는데 다 벗고 다니죠 뭐. 네. 그리고 나중에 막 200만 년 후에 이제 발굴되는 거예요? 뼈로 발굴되겠죠. 나체 살은 남아있지 않겠지. 그러면 약간 정말 진화론 학계의 완전 발칵 뒤집히는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닌 인간이죠. 전 근데 아서가 생존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포드가 있기 때문에 아서가 그만큼 절망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 포드 역시 우주선을 못 찾아서 계속 지구에 고립된 상태였잖아요. 그 포드가 진짜 대단했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 그렇네요. 포드가 그런 과정을 겪어온 히치하이커였기 때문에 선사시대에서도 역시 막 아서처럼 좌절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네. 네, 자기가 볼 거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방금 생각난 건데요. 네. 그래비티도 그렇고 마션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서에 비하면. 그렇죠? 사실 마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구와 교신을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아서는 진짜 안 미친 게 신기할 정도네요. 그런 첨단 디바이스도 없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시공간의 불안정성을 가진 웅덩이를 통해서 지구,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영국 크리켓 경기장에 나타나잖아요. 네. 갑자기 경기장 중간에 소파랑 같이 세 개가 딱 나타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특이했던 게 이 모든 일을 관중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부분의 관중들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감당이 안 되었는지 대신 라디오를 듣는 편이었다. 이게 짧은 부분이지만 뭐 직접 목격하는 게 감당이 되지 않아서 매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저는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수잔 손탁이 한 말 중에 현대인은 미디어를 통해 무언가를 목격하는데 특히 타인의 고통과 같이 보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는 미디어 속에서 범람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소비하고 목격하게 되는데 점차 그 이미지를 구경하기만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되게 공감되네요. 네. 뭐 이게 뭐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는 감이 있고 이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건 아니지만 직접 목격하기가 힘들고 꺼려지는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 대신 접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멘탈을 보호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생각이 났고 그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미디어로 받아들여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떤 감수성이 있는 거죠. 그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힘을 가진 거는 뭘 통해 보든 힘을 발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안 보려고 그쵸. 하고. 그래서 진짜 힘을 가졌으면 뭐 미디어를 통하든 뭐든 물론 좀 직접 보면 훨씬 힘들겠지만 네. 계속 영향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 다른 사람 문제도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이 다른 사람의 문제 자장이 뭐죠? Somebody else's problem이라고 SEP라고 해서 처음에 포드가 이제 SEP야 막 이러는데 아서가 모르니까 그게 뭐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기죠? 네, 맞아요. 이게 이 자장이 작용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일부러 특정 광경을 못 보게 한다고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리켓 경기장에 우주선이 나타나도 사람들의 내 저런 저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참신한 비유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보지 못하는 현실을 풍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탁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니 보지 않는, 아니 우리 뇌가 못 보게 하는 광경이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맹점 같은 거라고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경우에는 똑바로 쳐다보면 보이지 않아 라는 포드의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서 자신의 감정, 상처 아니면 돌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문제,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 자체는 내 인식의 영역 너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 아픔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예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모를 만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알 수 없었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고 앞으로도 공감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지천에 널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젠더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장애인 아니면 지역 같은 거를 포괄하는 소위 우리가 정상 또는 중심 범주라고 부르는 것들 이게 실제로 정상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부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건데도 우리가 정상인의 부류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힘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다른 사람 문제는 정말 잘 캐치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아까 포드 말한 똑바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경우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이 언어 어휘가 좀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정말 말 그대로 맹점이 되고 많은 어떤 다른 사람 문제들 이런 인식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이 진짜 무섭잖아요. 내 할 바 아니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러니까 왜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차피 내 문제 아니고 걔네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 모든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막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거 보면서 그것도 생각났는데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해서 방 안에 코끼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방 안에 코끼리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건드리기엔 코끼리가 너무 커서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방 안에 코끼리라고 하는데 이건 또 약간 Someone Else's Problem이랑은 좀 다른데 근데 오히려 아까 그 세월호 느낌이 더 네. 이런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면 방 안의 코끼리는 이게 내 문제고 너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걸 알면서도 건드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척하는. SEP는 모른다고 합리화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거죠. 이것도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아 제가 방금 세월호 문제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어휘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방 안의 코끼리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네. 많이 해결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네. 그렇죠. 저는 또 그 집에 돌아온 느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아서가 이제 소파를 타고 여기 와갖고 딱 맨 처음에 집에 돌아왔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거기 있자마자 되게 진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지구 파괴되고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았는데 지구에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쵸.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진짜 너무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왔을 때 그 느낌이 약간 이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뭔가 좋은데 싫고 약간 또 막 와서 좋고 포근한데 갑자기 또 떠나고 싶고 막 그런 이상한 감정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그 아서의 집에 돌아왔어 한 문장에서 그 모든 감정을 느꼈거든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죠. 네. 해외여행 갔다 와서 공항버스 타고 올 때 그 느낌. 딱 이제 캐리어 들고 딱 내렸을 때 그 느낌. 안도와 동시에 답답함도 맞아요, 느껴지고 맞아요. 현실로 돌아온. 네. 근데 뭔가 그때는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믿기 힘들 거. 네, 곧 파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전 집에 있던 나와 지금 집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생각의 지평이랄까 그런 맞아요. 게. 그런 면에서 정말 오묘한 느낌이. 그런 점에서 아서가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할 때 포드가 막 말리다가 네. 말리면서 너 아서덴트시세요? 전 아서덴트입니다 하면 네가 어떨 것 같냐 그걸 아서가 말하죠. 그러고 아 그렇네 이러면서 수긍하면서 포기하잖아요. 그것도 좀 재밌었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막 갑자기 로봇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하늘로 날려버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슬라티바트 티페스트가 얘네들 데리고 나오면서 우주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때 포드가 그렇게 우주를 구하는 임무에서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공공의무 호르몬 분비선이 기형이고 맞아. 윤리 섬유가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우주를 구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근데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닌 타인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같은 게 선천적인 걸까? 아니면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걸까? 그래서 누군가는 공적인 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는 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안다면 그걸 뭐 가르치든 어떻게 해든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달선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진짜 착한 사람도 있는데 착한 거랑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상처 없이 되게 티 없이 해맑은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선천성이라기보다는 그럼 상처받아야 하나요?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태도랄까? 그거를 접하는 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태도의 차이를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가 저는 좀 궁금한 거. 저는 그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가장 큰 선천성은 결국 환경이라는 얘기였거든요. 아 근데 그건 진짜 없던가요? 근데 사실 선천성이라는 게 있든 없든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걸 조절할 수도 없고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환경,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혹은 길러졌을 때 그 환경이 저는 그 사람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뭐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그걸 규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포드는 정말로 합리화를 하고 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떤 환경인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돈 많고 뭐 남부러울 거 없는 집에서 자랐어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100% 그렇죠. 없다고 말하기 힘든데 그럼 과연 어떤 경험과 어떤 교육이나 뭐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그것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막스가 그러니까 그 노동자 계급에게 기대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 오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차별을 경험한 노동자 계급만이 도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 막스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공감해요. 혁명해야 된다. 그걸 노동자 계급한테 부여한 게 그렇기 때문인데 그럼 과연 정말 그렇게 뭔가 피해를 받던 사람만이 더 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은 평생 그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피해를 보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걸 저절로 깨달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문제가 좀 있긴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접하고 만난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에 따라서 진짜 현저하게 갈리는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글에선가? 인공지능 같은 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딥러닝 하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걔를 트위터를 시켰대요. 이거 시사인 몇 주 전 시사인 기사에서 본 건데요. 봤어요. 네, 그 거기서 걔가 트위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여성 혐오를 하면서 유대인을 싫어하고 나치가 역사에 없었던 것처럼 트윗을 하는 그런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트윗을 많이 하면서 그거를 배운 거예요, 딥러닝을. 그래서 그런 환경 접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뭔가 케바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거를 그대로 교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모든 옛날에 무슨 그리스 시대처럼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육아하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은 다 결국 다 다르게 자라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되게 그런 게요. 막 선생님을 잘 만나도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면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다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가르쳐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좀 자기가 그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어떤 그런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게 약간 교육 정책에 관해서 저는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데 선거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건 알지만 선거 교육 이런 건 안 받잖아요. 근데 EBS 다큐를 봤었는데 막 선거에 대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있는 날이면 유치원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선거하는 걸 따라서 견학을 가는 거예요. 짱이다. 네, 그래서 대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동시에 날에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각자 자기들이 각자 학교 내에서 예비 선거를 치러 보기도 하고, 그래서 유권자 등록하는 것부터 퇴장하고 기표하는 것까지 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미국이나 유럽 시민들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교육정책이 효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적인 시민으로 만든 건 결국 그 사회의 교육정책이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아무튼 여러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데 좀 많은 그런 것 같네요. 많이 빠져나왔는데 진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정말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를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선거, 정치 이런 것들 하며 성교육 이런 게 진짜 삶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다 누락되어 있는 게 저는 너무 우린 뭐 학급회의 이 정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학급회의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야. 되게 학급회장 선거 명목상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없게 크잖아요. 네. 내가 선거로 바꾸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놓고 이제 20대 개새끼라고 하고 맞아요. 투표해도 개새끼라고 맞아요. 하고 투표해서 개새끼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뭐 20대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막 이런 세상이 된 거라고 하고 물론 20대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20대한테 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달소녀님이 한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질문이지 네. 않을까. 네.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너무 천편포로 빠졌죠. 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비스트로매틱 추진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비스트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음식과 와인을 제공하는 작은 카페? 요즘에는 이제 음식점? 같은 걸 얘기하는데 한국어로는 주점수학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작은 식당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 우주의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그 3권의 부재인 3우주 그리고 모든 것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좀 어려워갖고 네. 여기 몇 챕터죠? 아무튼 비스트로매틱 추진기 나오는 처음 이제 설명하는 구간에서 상대성 이론이 네. 조금 나오거든요. 아, 7챕터죠?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과학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재밌는 거 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물론 제 과거의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그것보다는 약간 이동을 빛의 속도 정도로 아니면 매우 빠르게 꼭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하게 됐을 때 이동하는 사람의 시간이 관찰자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관찰자가 이동하는 사람보다 빨리 늙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실험이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사고 실험으로 이론을 정립한 건데 실제로 시간 재는 것이 되게 정밀해지면서 비행기 정도로만 되어도 차이가 난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실험을 해서 실험을 통한 증명이 됐다고 네, 네.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그전에는 빌트인 개념으로 절대적이었는 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통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뭐 얘기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성과 행성이 존재하는 공간은 그 공간의 중력 때문에 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어떤 속력으로 하고 또 관찰자가 있느냐 뭐 어쩌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두 사람에게 다르게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게 흐른다는 거 역시 또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되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덜 늙는 사람이한테 시간이 막 엄청 길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결국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마저 절대적이지 않죠. 빛의 속력. 아, 빛의 속력이 네. 절대적이죠. 아직까지. 공간과 시간마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네. 공간과 시간이 칸트한테도 공간과 시간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고 비스트로매틱까지 가면 이제 숫자도 절대적이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찰자가 식당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탁을 예약하는 사람의 수 이런 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그냥 숫자만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아담스가 이런 되게 사소한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리가 예약을 전화를 하고 몇 번 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 수 바뀌고 늦게 도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사소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상대성 이론 이런 데 집어넣어서 되게 재밌게 집어넣는 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해요. 공감 공감. 멋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 잠깐 크리켓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야구와 룰이 비슷한데 전혀 다르다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크리켓이 해리포터 퀴디치의 원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고요. 영국 및 영국의 식민지에서 경기를 주로 한다고 하네요. 2015년 애쉬즈 진짜 이게 있더라고요. 애쉬즈라는 오, 그런 막 컵 우승컵 말이에요. 네, 그런 게 2015년 일정을 보니까 참가팀이 잉글랜드랑 호주밖에 없고요. 근데 똑같네요, 책이랑. 네. 그리고 주로 이 나라들이 매치하는 게 가장 큰 볼거리래요. 그래서 영국이나 그쪽 식민지였던 나라들 외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 영국 대표작들에서 좀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크리켓이 도대체 무슨 운동인지 몰라서 이 책 읽으면 크리켓이 엄청 나오잖아요. 네. 뭘까 했는데 그런 운동이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다들 하고 오셨나요? 네, 조금 해봤는데 완벽하게 깨지는 못했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모이님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하셨다고. 많이 가셨어요? 아, 저는 보고인의 함대에서 탈출하는 것까지. 오, 꽤 많이 가셨네요, 그 정도면. 아, 한숨 쉬는 거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니, 저는 사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화면은 되게 예쁜데 모이님이 알려주셔서 막 모이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입력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되어서 거의 막 타자만 쳐봤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옆에서 알려줘도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이 BBC 더 히치하이커스 가이드 투 더 갤럭시에 올라와 있는데 나무위키를 참조하면 이 게임이 리메이크 된 거라고 합니다. 그 BBC에서 30년 기념 에디션으로 만든 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게임을 많이 참조한 것 같은 게 정말 잘 짜여진 도스 게임의 진화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 게임은 내가 아서덴트가 되어서 명령어를 통해 생활, 모험을 해보는 게임입니다. 일단 구성을 보자면 네모난 창에 왼쪽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 화면이 있고 위에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뭔가 나오는 모니터 창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는 현재 아서가 있는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바로 아래는 소지품 창, 그 또 아래는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스코어는 몇이고 현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창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게임은 전부 어드벤처형이고 그렇죠. 그림을 기반으로 그렇죠. 하는데 텍스트 기반 게임은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만큼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 첫 화면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뭔가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네. 키보드가 딱 있으니까.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아, 텍스트 기반의 게임이구나. 근데 그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미군 게임 같은 느낌이 네. 나기도 했고 네. 근데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엄청 당황했어요. 저도 예쁘긴 한데 이거 뭐야? 뭐 영어를 이제 읽어야 되나? 막 강제로 원서를 읽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어렵더라고요. 자유도라는 것이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데 이게 정말 공략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아서덴트가 상당히 많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아서 집에서 불도저 앞에서 뭐 몇 번을 기다려야 되고 뭐 기다리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죽어버리고 막 Better Luck Next Life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네, 다음 생의 행운을 뭐 이런 건데 또 다 한 번은 너는 죽었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있다. 그래서 아 앰뷸런스가 오는구나 하고 웨이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넌 죽은 사람인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소지품 란에 찻잔만 없다고 표시가 돼 있길래 아서가 티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티를 한번 마셔볼까 하고 커맨드를 쳤더니 갑자기 또 불도저가 와서 집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아서는 당연히 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티를, 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를 마실 그 동안에 맞아요. 이제 불도저가 와서 부숴버리는 뭐 이런 빡치는 상황들이 많이 돼서 저처럼 객기 부리지 마시고 공략을 잘 따라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꼭 공략 따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물론 공략을 따라가지 않으면 새로운 좀 장면들이 나타나긴 해요. 네. 저는 되게 저도 이거를 했었는데 저는 보고까지 가지도 못했고 너무 짜증나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자유도가 되게 높은 척하면서 사실은 자유도 0인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저도요. 이게 자기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돼 있고 뭐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자유도가 높다고 느낄 뿐이지 약간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거나 아니면은 그 원하는 결말 따라가거나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벤트성으로 만든 게임이지 진짜 두고두고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맨 처음 이거 할 때 방에서 탈출도 못하고 계속 죽었거든요. 이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저도 약 먹어야 된다고 생각 못하고 계속 죽다가 그러니까. 공략을 봤죠. 그래서 공략 안 보고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가 포기하고 와야겠어요. 공략을 안 보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모이님이 저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레벨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영어도 읽기 싫고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모이님이 말씀해주시는 대사를 계속 쳤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입력, 출력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 이게 자유도가 없구나. 그렇게 플레이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냥 약간 미군 게임 하는 식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약간의 자유도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공략을 만들어 주신 양덕분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게임, 그러니까 히치하이커 기반 게임이 이게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게임이 있다. 예, 원래 무슨 비디오 게임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디오 게임요? 네. 80년대 막 그런 비디오 게임이 있었고 그리고 BBC에서도 지금 이게 30주년 게임을 저희가 해본 건데. 20주년 게임이 원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음에 또 저희가 접하고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이쁘지 않았어요? 막 화면에 맞아. 따라서 색깔이 바뀌고 막 그런 예뻤어. 그리고 저는 사실 게임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뭐 아서가 막 이렇게 가는 거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간다 뭐 만다 뭐 이런 하면 아서가 막 띡띡띡 걸어다닐 줄 알았는데 글씨만 너무 나오죠.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영어 책을 읽는 느낌. 영어 공부를 하시려면 추천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녹음할까요? 다음 주에는 저희 3권 11챕터부터 21챕터까지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한 가지 더에는 저희가 드디어 이 모든 걸 만드신 더글라스 애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미리 읽어보실 건 없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네. 읽지 마세요. 네. 저희가 저희가 말씀드릴 거니까 읽지 마세요. 막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들으실 때는 더글라스 애덤스 검색하셔서 사진 정도 보면서 같이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아 사진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영화에도 좀 나오고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참여 방법 잔님이 설명해 주시죠. 아 저희 참여는 트위터 더 가이드 442 요즘 이 SNS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팔로워가 많아졌습니다. 와. 50분이 넘었어요. 인스타그램 더 가이드 포 더 가이드에서는 막 각종 포스터 그리고 뭐 관련된 이미지들을 올리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만들었으나 더 가이드 포 더 가이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만들었으나 거의 호응이 없으셔서 거의 폐기되고 있고요. gmail은 theguideforthegide@gmail.com으로 아까 저희 보고 있는 신앙송처럼 조금 낭독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안내자라는 코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참여를 해주시면. 맞아요. 그냥 쉽게 오셔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네. 비난을 하셔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파 낭비도 했고 네, 불편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